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말씀들 구체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살펴보았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혼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이 이혼해도 된댔대, 그런 건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죽음으로 갈라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아픔, 더 큰 비극,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더 큰 원리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특별한 경우 우리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오류는 특별함을 일반화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이게 되니까 그럼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원리를 잘못 적용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든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특별한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해도 된다라는 일반적 원리로 이걸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것을 일반화하는 오류와는 반대로 또 일반화된 것을 특별화하는 오류 또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거는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아주 특별한 것으로 그것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일반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성적인 도구로 삼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여성을 그런 도구화시키거나 또 내가 여성들과 또 남성들이 서로가 넘지 못해 어떤 이상한 육체적인 그런 스킨십을 하면서 성적인 쾌락을 서로 누리고 있다면 간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적으로 어떤 그 특별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니면 뭐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니까 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을 특별한 경우로 그래서 축소시켜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를 잘못한 것도 이건 뭐 내가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맹서라는 것입니다. 맹서. 자, 5장 33절을 봅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자, 맹세. 자, 맹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키라. 내가 말한 것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말을 너희들이 했으면 그 말을 지켜라 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그 당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대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과학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명했느냐면 증인 두 명이 와서 이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전 진짜야? 진짜예요. 그럼 사람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의 말이 곧 그 사람을 사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라는 무게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무게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의 중요성, 무게, 진중성을 더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맹세라는 말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정직한 말을, 진실한 말을 하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뭐 맹세하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자신도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도 자신도 맹세란 거야.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 표현이시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실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맹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맹세, 너희들이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살아라, 지켜라, 그것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이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들은 깨어지고 맙니다. 진실되다 하는 것은 하나로 만들지만 거짓되다 하는 순간 우리는 분리, 분열, 나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뭇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 예,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뱀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거짓으로 시작된 그 비극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나눠지고 남편과 아내가 나눠지고 형제와 형제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단절이 시작이 됩니다. 단절.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고 싶죠, 그죠? 거짓말을 했는데, 그죠? 끝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 저 사람은 뭔가 늘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못한 그 순간, 그건 죽는 겁니다. 그죠? 끝나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거짓으로 죽임을 당한 예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 다, 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어 하나님께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은 죽는 겁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단절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죽는다.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들은 파괴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 어떤 공동체가 정직한 자, 정직한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악한 자의 입이 들어서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직해지면,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특별히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폐역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정직한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하신다. 정직한 자와 하나님이 교통하신다. 정직한 자와 하나님이 대화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직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정직해야지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정직해야지만이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과 교통하고 축복을 누리고 지능한다, 번창한다, 풍성해진다. 정직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를 보면 이 맹세, 정직하라는 이 맹세를 어떻게 변질시키고 이것을 거짓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능문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나와는 정말이야. 그걸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성전에 있는 금, 내 금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건 진짜야. 그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가서도 그 성전에 있는 제단을 놓고 내가 제단에 맹세하는데 그건 안 지켜도 된다.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갖다 놓고 저 예물을 내가 보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켜야 된다.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거짓을 조장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예물, 금,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너희들이 맹세를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맹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부추기고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 하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예, 저주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거짓으로 저 자신의 이익을 탐하면서,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예,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 거짓은, 예,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참으로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총장, 학장, 교수, 언론,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안타깝죠.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모론, 그죠? 음모론. 이게 뭐냐면은 달 착륙, 이 다 음모다. 예, 케네디 암살, 음모가 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 음모가 있다. 9.11 사태, 음모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달 착륙의 예를 봅시다. 달 착륙 사진입니다. 저 선을 딱 보고 봐라, 저 뻥이다. 어떻게 달에서 저렇게 성조기가 저렇게 반듯하게 할 수 있냐. 중력이 없는데 떨어져야지. 그리고 저 봐라, 저렇게 달에서 찍었으면 별이 보여야 되는데 별이 안 보이지 않느냐. 아, 그리고 그림자를 봐라, 그림자가 여러 군데서 비치지 않느냐. 이건 스튜디오에서 다 계획해서 짠 거다, 찍은 거다. 그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원래 달에는 중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갈 때부터 이 성조기에다가 저렇게 그 짝대기를 꼽아서 갔다. 그다음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옆에 저렇게 짝대기 보이죠, 그죠? 그리고 저래 펄럭이는 거는 처음에 딱 꽂을 때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출렁인 거다. 그리고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무중력 상태에서 이 열심히 찍은 거다, 사실은. 그리고 저런 그림자는 원근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달에도 밤과 낮이 있는데 저 사진을 찍을 때는 낮이었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인 거다. 그러면서 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중에 소련에서 가서 봤지 않느냐. 9호도 있고 11호도 있고 13호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소련까지도 다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 우리가 근자에 일어났던 또 9.11 사태에 대해서도 수많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슬람들을 저지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그런 짓이다. 또 부시가 중동 공격을 위한 자작극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무역센터의 붕괴와 관련해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의 기술 전문가 85명, 민간 및 학술계 전문가 125명, 세계무역센터의 설계, 건조, 관리 담당자, 또 천여 명 이상의 현장 목격자, 현장에서 발견한 236개의 강철 파편 분석, 150시간에 달한 7천여 가량의 사건 당시의 영상, 7천여 가량의 사진,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3년 동안 2,400만 달러를 부어서 이것은 당시 항공기와 세계무역센터와 충돌에 대한 분석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천안함 음모론이 있습니다. 세월호, 프리메이슨이 3년 전부터 계획서 만든 것이다. 보헤미안 클럽, 바코드, 베리칩. 이 소설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오해와 거짓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음모들로, 예, 그런 걸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어느 것도 믿지 않는, 그래서 거짓과 진실,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분별력들을 상실한 시대, 그게 바로 지금 불확실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원래 세상이었습니다. 예. 거짓이 만연하고 있었던 세상, 이것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이 현상들을 잘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거짓이고 어떤 것들이 음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래서 그것이 헷갈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 감정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그런 선택들과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세상 풍조에 따르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지금 역사는 영.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 거짓이 풍배하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거짓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한 부분, 예.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랬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실일지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진실이라고 떠들고 다녀야 되는가? 그러면 세상에 거짓이 없어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예.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수많은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그래서 데모도 해봤고 혁명도 해봤고 무력으로 힘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이 거짓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 의미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이냐? 사람 하나하나입니다. 사람. 예. 사람 하나하나가 바뀌지 않고 제도가 바뀌고 어떤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제도가 필요 없다든지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 하나하나가 정직하고 진실된 존재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직한 존재, 진실된 존재.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된 내가 되는 진실된 모습을 진실된 존재가 되는 것만큼 우리는 거짓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내가 되는 순간, 진실된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34절과 36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더 해석해 가고 계십니까? 나는 너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맹세합니까? 예, 맹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하는 말을 그죠?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야. 확실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일 뭐 할 수 있어. 내가 확신해. 내가 맹세할 수 있어.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왜 맹세를 합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상대방의 결정과 판단을 내가 소유하려는 태도입니다. 내 말에 힘을 더해서 내 말이 맞으니까 너는 내 결정을 따라야 돼. 예.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우리는 옳다, 아니다, 단순하게 예,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정직과 무례입니다. 정직과 무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아주 이상한 옷을 입고 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너 이상한 옷 입었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예, 그렇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 이상한 옷을 입었는데 아이고 예뻐요 그런 건 뭡니까? 아첨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배려한다는 그 생각 속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마음이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그렇죠? 내 판단이 옳다. 그래서 당신은 이상하다. 예. 내 판단과 내 관점이 맞다. 그래서 당신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럼 판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지 그래야 무례함을 우리가 범치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 상대방에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무례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정직한 겁니다. 예,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니 우리는 진실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진짜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직과 헌담입니다. 헌담. 예.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것. 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요, 그죠? 예,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 그 얘기까지 우리한테 들리잖아요, 그죠? 예. 나쁜 사람들도 있죠. 교묘하게 말을 할똥말똥하다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하게 만드는. 예. 잠언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런 말하고 다닌 사람들 사귀지 말라.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런 말하고 다닌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죠. 다른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뭐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다 압니다. 예, 뭐 본인 빼놓고는 다 알아요, 사실은, 그죠? 저 사람은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예, 안 만나고 싶죠. 사귀지 않죠.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면, 그죠? 우리가 남의 말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좀 내가 아파야 되겠죠. 아이고,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아직까지 내 모양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예. 뭐,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지. 남 얘기 그냥 막 하고 다녔어도 그냥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다면, 이 좀, 그죠? 신앙생활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구 말하고 막 좀 안 좋은 얘기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됐구나. 예,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헌담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내가 인기가 많구나. 예,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 정도의 넉넉함으로 품어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들리죠, 그죠? 그래서 아유, 저 사람 내 욕하고 다닌대. 그래서 그래, 저 인간하고 이제 만나지 말자. 그러지 말고, 그죠? 아유,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아, 저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넉넉함. 예. 자, 세 번째는 정직과 서운입니다. 서운. 진실이 된다. 우리 서운 많이 아셨죠. 예.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수련을 하면 이렇게 막 끝날 때,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선교사로 나갈 사람 나오세요. 그럼 한 5, 600명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보내서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 다 갔으면 복음화 이미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몇 명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근데 그 열정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도 뭐 그런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나님 제한테 무슨 대학을 보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 하셨죠? 한 번도 한 적 없다. 뭐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선교사의 자리, 선교지다. 이 자리가 목회지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지금이다. 옛날에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어디 가서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겁니다. 그때 내 그런 열심이 있었지, 그런 뜨거움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께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었지, 아, 그걸 다시 리마인딩 하시고, 지금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실된 분이시죠.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진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진실된 존재들이 되어져 갑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강의 들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98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과 그 몸과 이런 사상들이 건강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냥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표시가 나지 않는데. 예.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죽는다. 콩나물이. 우리 영적인 삶, 우리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리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진심으로 듣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들을 때 안 죽는 것이죠.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점 진실된 존재로 바뀌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예,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참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나의 아픔과 내 슬픔과 어떤 내 어려움들, 내 고통들 이런 것들을 그냥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된 친구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하라고 그랬느냐. 서로가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배워가고 그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조이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좋은 신앙의 친구를 진실된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 우리 성경을 배우지만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 서로가 진실된 마음에서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된 관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합니다. 왜 구역 모임을 하느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심. 예, 진심. 진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처럼 진실한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진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은 저런 말을 할까? 저희가 도대체 뭘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저희가 뭐겠습니까? 잘 되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왜 하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 한 명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다 건강하고 사업도 다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자라고 건강하고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여러분 저가 잘 됐으면 좋겠죠.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거. 예. 여러분 서로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서로들에게. 예, 내 옆에 사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죠. 진실된 마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저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아, 저 사람은 나와 진실된 마음들이라고 하니까 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관계가 만들어지면 우리 마음들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예. 힘이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목사님 하는 소리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단순한 삶. 예.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럼 우리 답은 간단해질 때가 많습니다. 막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답이 안 나오면 그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막 복잡할 때 하나님 뭐지 뭐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말하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진정 예, 발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단순한 삶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진실되게 말하면 망합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했다. 안녕, 여기 내 비밀이 있어. 그건 간단해. 마음으로 보면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그것을 더 가지려고 바둥거리면서 거짓하면서 살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진실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불만과 분노와 근심과 고통에 가득 찬 얼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의 얼굴 이면에 있는 아픔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 얼굴 뒤에 있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보입니다. 그 사람 마음 뒤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보입니다. 함께하며 외롭다고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예, 그 속에 있는 진심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의 어둠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거짓의 안경을 벗고 진실을 볼 수 있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이 거짓으로 마음의 눈이 가려버리면 사랑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 하나님은 진실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진실, 정직, 새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고 사랑이 보일 것이고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